listen to the 승전 가. Stray Kids, eh? Listen to this 승전 가. Listen to this 승전 가. 모든 다이소는 다 순간마 도와라 모두 다시 던져놔 yeah. 승전가 all the time 이다가 도와라 승전가가 들려난 hey. 승자여 you are great I'm so she 누가 내 같은 누구도 나와겠다 없어라 기에 너무 향기로운 꽃길 꽃한 기에 취해 마치 더 높은 곳을 향해 존재 자체가 반티 절대 멈출 리 없어 다 던져 I go loud 난 어차피 이기는 싸움에 덤벼 다 던져 yeah. 절대 후퇴는 없어 패기와 객기로 자신감 넘쳐 다 던져 ay. 승자의 한손 oh. Listen to this 승전 GO! Anaconda 목표를 향해 질주해난 더럽힌가 비슷한 뭐가 어떻게 아마추어 뭐가 어떻게 다우스워 뭐 아니어도 뭐 아니면 도 나 침벌이 뭘 가리켜도 빨리 헷갈리 난 어디든지 다 도달해야만 성이 쳐 절대 멈출 리 없어 다 던져 I go loud 난 어차피 이기는 싸움에 덤벼 다 던져 절대 후퇴는 없어 패기와 계기로 자신감 넘쳐 다 던져 Listen to this 승전 GO! Ay, 분위기는 뜨겁게 내 열정을 불태워 Ay. 실패를 두려워하라 말은 못 배워 넘어가지 못하는 높이는 없어 날 믿고 가면 돼 yeah. 하나 둘씩 올라가 yeah. 승자의 감성 oh. Listen to this 승전 GO!